조선소년단체 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 대표들을 축하하셨습니다.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과 인민들의 거대한 관심과 축복 속에 조선소년단체 8차 대회가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체적 소년운동 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소년단, 경야는 원수님의 소년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믿음직한 후비대 앞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됩니다. 조선노동당체의 7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말리마 시대의 새로운 기조과 비운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이면은 조선소년단체의 8차 대회에 참가한 소년단 대표들과 학습과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여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가고 있는 전국의 학생소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회장인 사이오문화회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순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정의받듯이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조선소년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원수님에 대한 요라 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본지고 있었습니다. 대회장 정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대회장에는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소년단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 조선소년단을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튼튼히 꾸리자 등의 구호들이 나부터 있었습니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 조직들에서 추천된 모범적인 소년단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학생 소년 사업 일꾼들, 청소년 교양 관계 부문 일꾼들이 대회에 초대되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소년단 대표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대회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 넥타이를 메어드렸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소년단원들을 귀중한 나라의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시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체의 8차 대회를 진행하게 된 크나큰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 대표들이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소년단 대표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 리이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꾼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 대표들이 대외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신원 앞발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조선소년단기를 든 학생들이 대회장에 입장했습니다. 소년단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소년단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전체 소년단 대표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 선창에 항상 준비라고 힘차게 화답하며 소년단 경례를 했습니다. 김종은 장군 찬가 조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종들이 토의되었습니다. 1. 소년단원들을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지독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이 인재 소년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킬 때에 대하여 2. 조선소년단 교약 개정에 대하여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비서가 했습니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웅대한 설계도 따라 만리마속도 창조운동의 불길도 높이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구쳐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욱마다에는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시고 자유로운 어버이 다시만 학부형이 되시어 소년단원들을 당과 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오려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항일 아동단의 빛나는 혁명 전통에 도대하여 조선 소년단을 모아주시었으며 소년단원들을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준비시키는 것을 소년단 사업의 종종 목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나라 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국가가 책임지고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학생소년공전과 소년단 야영서, 학생소년회관들을 일도세워주시어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일찍이 소년단 조직들과 소년단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따라 비우는 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만경대 혁명학원과 김기성 해령 고급중학교, 영웅 강계 장자산 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을 찾으시며 소년단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을 조직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대회들을 통하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300만 소년단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도록 하셨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중단없이 울려퍼지게 해주셨습니다. 보고자는 오늘 조선소년단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해마다 소년단 창립절을 크게 쇠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셨으며 소년단원들을 열렬한 소년혁명가로 키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와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삼지원 학생소년공전을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들을 찾고 찾으시어 학생소년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배워주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전국의 학생소년공전, 학생소년회관들의 현대적인 전자악기들도 선물로 보내주시며 아이들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조선소년단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소년단으로 세상에 자랑 떨치고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 강국을 꿰매고 나아갈 믿음직한 요건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학생 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 이후 지난 4년간 소년단 조직들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서 하신 축하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과 소년단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주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현단 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소년단원들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소년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온 것입니다. 소년단 조직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의 교양 사업을 짜거들어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외하는 원수님께 충종 다해갈 맹세로 가슴거리게 했습니다. 모든 학교들의 김종일 애국주의 교양실을 잘 꾸리고 나무심기, 향토 애호 근위대 활동 등 실천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의 가슴 속에 자기 곳에 대한 사랑과 고향 마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는 애국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항일 아동단원들과 소년 근위대 소년 빨치산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경례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굳게 가다듬게 하였으며 이야기 모임, 영웅 전쟁 로병들과의 상봉 모임과 계급 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 등을 실속 있게 진행했습니다. 소년단 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앞날의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등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온 것입니다. 소년단 조직들은 소년단원들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최우등생 축하 모임 경험 발표회, 전국 소년 과학 환상 문예 작품 및 모형 전시회 등 학습 요리를 높여주고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1,700여 명의 우리 교실 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되고 최우등, 우등생 대열이 늘어났으며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모범독수가로 자라났습니다.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힘을 놓아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는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게 했으며 소년단원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들을 논리 속에 선전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렸습니다. 과외 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것과 함께 종목별 전문화 체육 소조 운영을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체육 기술을 소유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고 국방력 강화와 나라 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사회정치 활동과 조은이라기 운동도 짜고들어 진행하여 수십 대의 소년호 방사포와 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보내주었으며 온 나라를 소리마 원리마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소년단 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소년단 조직들을 생기팔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소년단원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킨 것입니다. 소년단 조직들은 조선 소년단을 경외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튼튼히 꾸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소년단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커다란 힘을 놓았으며 분단을 강화하고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전여명의 김일성 소년영예상, 김종일 소년영예상 수상자들과 1만 5천여 명의 모범 소년단원들이 배출됐으며 4만 7천여 개의 학급들이 영예의 붉은기를 쟁취하는 자랑을 떨쳤습니다. 보고자는 소년단 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 소년운동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례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과 학생 소년 사업 일꾼들의 열화 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으며 학생 소년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김종은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나눔들은 항일 아동단의 김기송, 김금순 용들과 저국해방전쟁 시기 소년 빨치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이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과 소년근위대가 되어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소년 나눔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용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조선 소년운동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계시어 소년 나눔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일 아동 나눔들과 소년 근위대 소년 빨치산들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원수님만 굳게 믿고 따르며 풍부한 지식과 고상한 도덕 품성, 건장한 체력을 소유한 앞날의 육군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학생소년예술선전대, 학생소년취조학대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향토애호근위대 활동과 나무심기 토끼기르기 운동을 비롯한 조은이라기 운동을 힘있게 벌일 때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소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년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년단 조직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주신 고귀한 지침들을 철저히 구현하고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며 조직 안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울 때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본단을 강화하여 언제나 생기팔랄한 산조직으로 만들며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과 영예의 붉은기 쟁취 운동을 힘있게 불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소년 단원들이 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조직의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며 조직성과 교열성, 자립성과 독자성, 집단주의 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자고대로 진행할 때 대하여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소년단 사업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넣어 소년단원들을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의 교대자로 억세게 키우며 소년단원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계를 소년단기 앞에 휘날리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강성조선의 요건들로 더욱 튼튼히 자라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대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뜻깊은 조선소년단체의 8차 대회에 참가한 영광과 기쁨을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조은이라기 운동을 더 잘하여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소년혁명가로 준비해 나갈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단위원장 서정웅은 조선소년단체 7차 대회에서 다진 교리를 지켜 학원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기둥으로 억세게 준비해온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창립 65돌을 맞는 학원에 뜻깊은 소환을 보내주시고 원하들과 함께 식수도 하시며 친오보의 종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소년단 조직을 강화해 나아가는 과정에 모든 분단들이 2중 3중 용예의 붉은기 학급 칭호를 쟁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 단위원장 계응일과 평양 제4소학교 분단위원장 장은영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용도적이 깃돌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틀어주고 진행해 온 데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성원군 성원고급중학교 단위원장 리광은 한평생 학생 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햇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소년신문에 실린 모범소년단원들의 소행을 적극 소개하여 모든 학생 소년들이 따라 배우도록 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지원 학생 소년 공전을 찾아주신 경려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려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 찬눈길에 얼마나 발이 시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삼지원군 삼지원소학교 단부위원장 최진옥과 한북도 북부 피해 지역 학생 소년들을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불러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 경려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사군 광양기술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성진의 토론은 장례를 뜨거운 격정으로 세차게 끓게 했습니다. 2017년 세계 청소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조선인민군 체육학원 소년단원 김일경과 당의 품속에서 음악 신동으로 자라난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단위원 최장웅의 토론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경려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학생 소년들의 희망과 재능이 활짝 꽃피어나고 있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주석단에서 경려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닌 금송 제2중학교 단부위원장 신신혁과 삼중영예의 붉은기 학교의 자랑을 빛내어가고 있는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영준은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높은 학습 성과로 보답하며 마니마 선거자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소년단 조직들에서 영예의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불려나갈 때 대하여 호소했습니다. 문덕군 소년근의대 립소기술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광희, 신촌군 세길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주흥, 개성시 동년소학교 단위원장 량금성, 순위고급중학교 분단위원장 조선정은 항일아동단과 소년근의대 소년빨치산의 투쟁정신을 이어 경려하는 원수님을 결성하는 총폭탄이 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종숙군 풍량고급중학교 단위원장 전미성,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 단부위원장 조원석, 동천군 동천초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영걸, 라손시 라진지구 라진초급중학교 단위원장 조존일은 전일하기 운동과 종목별 전문화체육소조 활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문명강국 주체의 체육강국 건설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려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 대표들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며 따뜻한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평양중등학원 단위원장 최몽조는 온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원아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가족 사진을 찍어주신 경려하는 원수님은 정녕 우리의 친아버지시라고 진정을 토로했습니다. 그가 격정에 북받쳐 세상에 부름 없어라의 노래를 부르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 그 손길로 우리 학생 소년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경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로 두 벌을 적시며 행복의 노래를 함께 절절히 불렀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꼬마 길 확실이라고 정겹게 불러주신 사회과학원 실장 문정숙, 온 나라가 다 아는 들꽃 소녀로 내세워주신 평안북도당학교 학생 김명희와 안주탄광 소년근의대 대원이었던 리병삼의 토론을 들으며 전 세대들이 지녔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 비워 경려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청정의 해바라기로 억세게 자라날 굳은 맹세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령과 중구역 장준송학교 소년단 지도원 우금숙은 소년단 조직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소년단, 경리하는 원수님의 소년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소년단원들의 정치적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둘째 의정, 조선소년단 교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 대표들과 온 나라 소년단원들을 축하해 주시고 주체적 소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데서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주신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요라 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대회에서 전체 소년단 대표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주치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 나갈 일념을 안고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연회 1비서의 선창에 화답하며 충정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발걸음 따라 앞으로의 노래 조합으로 대회는 끝났습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소년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의 해바라기로 사회주의 강국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려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